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끝내 부르지 못해 그리움 하나로 잊혀져가는 내 이름 틈을 돌려 내게서 틈 돌려가는 사람이여 그대 말없이 떠나라 다신 돌아오지 말아라 바람에 스치우는 그대 그리운 말 이제는 잊으리라 노란 자락에도 떨어지는 이 눈물은 씻어지리라 살다 외로워질 때 나보다 더 그대 외로울 때 그때 그리워지리라 잊혀진 내 이름 잊혀진 내 이름 사자